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 대림절 셋째 주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그 복된 소식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마가복음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을 들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은 특별히 하루라도 빨리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런 바쁜 마음이 잘 느껴지는 복음서라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그 글을 읽게 되는 후대에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어서 너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실현하라는 그런 권면을 주고 있는 복음서인 것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의 역사를 세례 요한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바빴기 때문이죠. 더 올라갈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요한까지만 가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의 족보 그리고 탄생과 유년 시절의 이야기로 예수의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에 비해서는 더긴 인트로덕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요한복음 1장을 잠깐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그쵸? 예. 예수의 역사를, 그 기원의 역사를 역사 이전의 그 영원성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간 것이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구절로 요한복음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깊은 본질과 동일하며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에 근거하고 있다는 이 요한 공동체의 아주 장엄한 신앙의 고백으로 요한복음은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핵심인 그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 말씀 안에는 태초부터 빛과 생명이 있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빛과 생명이 충만했고 이 빛과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복음으로 증거된 것입니다. 요한 공동체의 장엄한 이 신앙의 고백은 그렇게 요한복음의 첫 장을 열고 그 다음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로 나아갑니다. 세례를 주고 있는 요한을 향해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혹시 당신이 오시기로 한 바로 그분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은 당신 자신을 누구라고 합니까? 이 죄사함의 세례를 전하고 있던 요한에게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요한은 혹시 이 사람이 오기로 한그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그런 일말의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또는 구약의 선지자로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때가 되면 다시 오리라 예언되었던 선지자 엘리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거침이 없었고 그의 말과 행동이 범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분노와 상처와 절망감에 빠져있던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고 곧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가 진리의 말씀을 외칠 수 있었던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엘리야가 아니오. 나는 오기로 하였던 그 선지자,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도 아니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요.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사람이요. 세례자 요한은 분명하게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알고 있었고 자신이 부름받은 바 소명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하나하나를 특정한 소명 가운데로 부르시고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그 소명에 대한 응답에 있어서 내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50년을 함께 산 부부도 매일 모르고 있던 면들을 배우자에게서 새롭게 발견해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나쁜 거죠. 좋은 건 별로 없습니다. 하물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남을 보고 아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알기는 더욱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도대체 어떻게 나의 인생을 살아야 할까, 어떤 길로 가야 할까를 두고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저는 제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 대한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도원에도 들어가 보고 또 여행도 혼자 가보고 또 미친 듯이 여러 책도 읽어보고 했는데 많은 시간을 그래서 허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제가 발견했던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관계성 안에서 나를 봐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은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 카테고리의 관계들을 통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 있어야 건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인 관계입니다. 우리는 그물망처럼 서로 얽혀있는 이 사회적인 관계들 속에서 태어나고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계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며 어떤 생각을 하고 살며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 관계 안에 거울처럼 우리를 반영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내가 스스로 나를 누구라 생각하는가의 카테고리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는 간단히 줄여서 이야기하면 자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누구라 하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자아상의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세 번째와 함께 짝을 이룰 때에야 비로소 전체적인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세 개의 카테고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서로를 만들어갑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되고 그 안에서 건강한 자아상을 만들어가면서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 자아상을 긍정적으로 역할을 수행을 할 때 우리는 올바른 모습의 자기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보통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 또는 두 가지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세례자 요한의 경우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을 통해 인류의 구원자로서 그의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빛의 안내자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복음을 모든 세상에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올바른 자기 인식이 정말 많은 것을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누구라 여깁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자 요한은 자신의 스토리 안에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누구라 합니까? 나라는 사람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고 그것이 자신의 자아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부름받아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파사데나 장로교회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렇게 함께 나온 광야에서 과연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대림절의 시간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그리고 또한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자아 정체성과 소명, 즉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주 긴밀한 연결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 정체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네 인생의 역사 안에서 발견하고 자각하고 받아들이는 그 과정 가운데 무르익어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 중 어느 것이 우선인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해가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이며 이 둘은 서로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소명을 발견해가는 과정은 믿음의 여정과도 같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으며 어떤 것을 위해 노력하며 어떻게 삶을 헌신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아가는 그 과정이 자신을 발견해가는 그 과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한 가지의 정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늘 새로워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가는 끊임없는 대화이며 살아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익숙함에 머물려는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매일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은 한 가지에 불변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해 늘 새로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발견해가는 매일매일의 새로움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 나보다 크신 분께서 당신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요.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자신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소명을 잘 알고 그 테두리 안에서 정직한 청지기적 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그가 채우시리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는 그런 성경 구절들을 머리맡에 붙여놓고 밤낮으로 그 구절들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맡겨지지 않은 일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열심히 노력하고 실패에 굴하지 않고 식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애를 쓰는 일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정말 행복하게 꽃피우며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그 생명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의 문제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허황된 꿈과 욕심을 버리고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잘못된 욕구를 버리고 자아 확장의 욕구를 버리면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채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버리는 것이 답일 수 있습니다. 내가 부름받은 일이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헛된 꿈에 들떠서 이것저것 모든 것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는 과거의 회한에 사로잡혀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후회하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들을 걱정하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다 소모해버려서 우리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갈 수 없게 돼버리곤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지지도 않은 일들을 걱정하고 신경 쓰느라 우리 삶의 중요한 일들을 놓쳐버리고 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조금 더 심각하게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까지도 우리의 일처럼 여기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며 스트레스를 자처해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목사들이 좀 그렇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안에서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은 오해하며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부정과 기다림의 미학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에게 주어진 기대들에 대해서 노라고 단호하게 대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발견한 자신에게 맡겨진 소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소명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소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데 목적이 있을 때 바르게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400년의 침묵의 시기를 겪어낸 유대 민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그들이 요한이라는 선지자뿐만 아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그 기다림 후에 펼쳐졌던 것입니다. 요한을 통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졌던 것입니다. 과연 요한은 그 당시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참으로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이 기다림의 시즌에 우리는 잊지 않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전할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엘리야가 그랬고 엘리사가 그러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한 예언은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의 편지였습니다.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그 빛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주요한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신음을 듣고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해와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메시지를 이 시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겸손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낮아짐, 그 겸손함의 이야기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협착한 좁은 길을 걸어라. 그것이 제자의 삶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멍에는 어렵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좁은 길은 지금은 좀 걷기가 힘들어 보여도 그것이 바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이 길을 가는 너희와 내가 평생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파사나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바람과 기대에 맞추어 자신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안에서 여러분의 건강한 자아상을 확립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함과 낮아짐, 십자가의 자기 부인의 메시지는 우리가 건강한 자아상을 발견하고 확립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찾아내고 그것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전력질주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찾아내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생애를 통해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일들 말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에 하나씩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어려움과 아픔들 가운데 주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이 있기를 빕니다. 지나간 과거를 붙잡고 회한과 후회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앞으로 달려나가는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2018년을 함께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재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응답하며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